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존곤 작곡인 가요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는 주체 100위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부강할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가는 길에서 생의 순간순간을 애국으로 빛내어갈 우리 시대 청춘들의 참된 인생관을 흉상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가요의 1절에서는 따뜻한 한계절 피었다 사라지는 한송이 꽃과 같은 삶과 눈 속에서도 지지 않는 옥센 꽃을 피워내는 참된 삶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내 조국을 빛내는 보람찬 애국의 길에서 불길처럼 요요하고 뜨겁게 살려는 우리 청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남들이 갖고 준 행복을 누리는 인간이 아니라 제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창조할 줄 아는 인간이 될 때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 앞에 떳떳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백이 애국자,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임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발전에 기초하여 가사의 3절에서는 생의 한순간을 살아도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한 애국자로 남을 수 있도록 빛나는 삶의 자욱자욱을 새겨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에 대한 흉상을 여러 가지 생활 세부들과의 대비적 관계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것을 시사해 줬습니다. 가사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꽃다운 삶도 좋지만 그보다 난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한 의지력, 누리는 행복보다 자기 손으로 창조하는 보람이 더 큰 긍지감, 바치는 것이 기쁨인 인간의 참된 본성에 관한 문제를 새롭고 특색 있는 흉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가사의 정서는 밝고 사랑스러운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선율 흉상에 의해서 더욱 특색 있게 부각됐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율은 밝은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라데저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요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들의 삶의 높이, 고결한 인생관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제기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같이 혼신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참다운 애국자의 모습이라는 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준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 속에 깊은 요원을 남기며 어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즌 피는 꽃으로 인생을 산다면 무슨 삶이랴. 눈 속에도 꽃이 피고 내 조국을 빛내가 하는 꽃 속에 묻히유 누리는 향락을 바라지 않아라. 제 손으로 가꾼 열매 내 조국이 또 해주는 살리라. 조국이 기억하는 순서로 노래 압록강 이천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룡철 작사 림윤상 작곡인 가요 압록강 이천리는 주체 40일 1952년에 창작된 노래로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일도선 유월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적이며 낭만적인 생활 감정을 노래한 전시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이른 봄 백두산의 아름드리 나무로 띠를 무어 이천리 압록강을 굽이돌아 내리면서 전시 식량 증산이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찬 노력 투쟁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일선을 다그치는 류벌공들의 투쟁 모습과 그들의 희열과 긍지를 생동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복합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에서 속도, 박자, 음조 등에 의한 대조와 가사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되는 오이야 도호야의 저흥과 같은 특색 있는 수법들은 유월노동을 흉상한 노래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